저거 물병자리다. 어, 저기 봐, 저기야. 별 떨어져. 우와. 우리 수원 빌자, 수원 빌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다시 써봐도 널 찾을 수 없어.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너들 때문에 못다 한 내 얘기들 모두 말할 거야. 천천히 혼자 나일 대로 나의 사람들 그리고 나 환하게 비추는 날 보며 반짝이는